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거를 유심히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 그가 고민했던 문제들, 그가 아파하는 삶의 현실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어지러운가? 이 땅에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자신의 굴곡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삶의 지혜를 기록한 것이 이 시편 37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현실도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또 모순이 가득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현실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은 40절에 이르는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부조리하고 고통하는 현실을 살았던 신앙인으로서 이 다윗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경향성입니다. 어떤 경향성인가? 다윗은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그 일이 좋은 일이든 혹 그것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든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은 내 삶에 일어나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불행한 일이나 고통하는 일, 뜻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자기 삶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안목으로 그 삶을, 그 해석을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와 그런 경향성으로부터 이르게 된 결론적인 답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우리가 이 시편 37편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이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1절, 2절에서부터도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어요.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더 나아가 선을 행한다는 것, 성실히 살아간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바보 같은 짓 같고 참 어리석은 짓 같고 분노와 화가 치밀어지는 그런 세상 같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믿음의 안목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어쩌면 다윗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고통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의 현실에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에서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다윗은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끈을 맨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마치 끈으로 연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메어서 연결시켜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끈으로 묶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끈으로 묶인 하나님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과 나를 마치 끈으로 연결하여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다윗은 비록 부조리한 현실의 한 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내게 벌어지는 일 가운데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한 일도 없다. 자기 삶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설령 원하지 않는 일,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다는 이 신앙 고백적인 확신을 다윗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성경을 보세요. 제가 우리 화면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23절,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다윗은 이런 삶의 경험을 이미 실감했을 거예요. 아니, 앞으로 어쩌면 다윗의 이런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혹 비틀거려서 혹 실수해서 혹 죄를 범해서 넘어진 때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남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적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을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10대 삶에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즘 10대에 이런 삶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거의 13년 동안 그의 10대, 20대 그 꽃다운 나이를 참으로 꽃도 피지 못하고 시들은 그런 꽃처럼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야말로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주시지 않습니까? 한나라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20년 후에 그가 그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 10대, 20대를 전부 다 고생고생하면서 그야말로 밑바닥 생활을 하는 이 요셉이 20년 정도 되었을 때 총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권력을 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쥔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이 한 20년 지난 후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지난 숱한 세월을 형들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하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함이 가득하겠어요? 증오심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노예로 끌려와서 그 고생하며 그 아름다운 꽃다운 청춘을 다 망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삶의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걸 해석하는 요셉의 말을 보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왕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하게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10대, 그의 그 꽃다운 나이를 그 고생고생하면서 요셉이 배운 것이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마치 끈을 메어서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무관하지 않다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신의 소중한 인생이 형들로 인해서 고생하고 망가졌는데 그런 불행조차도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었다고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지난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지난 일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시기심과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의 현재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요셉은 과거에 발목 잡혀서 깨어지고 병들고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참된 감사도 없고 평안이 없는 삶에 허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을 보십시오. 과거의 그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믿음의 안목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볼 때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삶의 해석은 그냥 해석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해석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삶을 끈으로 메어서 연결시키는 삶의 해석은 그냥 해석으로 그치지 않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풍성한 역사를 실감하는 능력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신자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50장은 이제 그 아버지 야곱,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은 후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일가 친척 다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요셉에 의해서 땅을 잘게 분할받아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불안해진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그동안 쌓아두었던 분노를 폭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울면서 하는 말이 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사실이요 현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렇게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님들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형님들과 함께 화해한 삶을 살아가고 그 형님들까지도 그리고 그 후대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할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삶을 해석하는 요셉의 진면모를 잘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이 50장 20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부조리한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때때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지라도, 심지어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애타게 찾는 성도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무엇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에는 마치 끝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내 길을 막히면 그 벼랑 끝 막다른 길에서도 새로운 다리를 놓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그 신앙 고백적 확신을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시세워하지 말아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시편 37편 3절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먹을 거리로 삼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필수적인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매일마다 우리 삶을 지탱해 나가는 먹거리로 삼으라. 다윗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연관되는 분이신가? 나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적 확신과 신뢰의 표현들이 이어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 속에 거듭거듭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4절,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7절,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고통하고 신음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펼쳐집니다. 부지런히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내 앞에 벌어질지라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그 모든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겠노라 약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먹을거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손에 쥐었을 때에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을 때, 아직 그것이 보이지도 않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구름이 비가 내릴 그 구름이 몰려올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게하시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저 멀리서 조그마한 구름이 보이더니 점점 그 구름이 커져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적 확신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의지하고 또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실하심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희망조차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적 확신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또한 마지막 때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날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지난 3월 12일 목요일에 그때는 저희 아이들에게 몇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죠. 특히 저희 집 막내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뭐 그걸 자세히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개의 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는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사실 이 찬송은 17세기에 독일의 폴 게하르트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가사가 지금 우리 찬송가 가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그 찬송을 번역해서 소개한 찬송가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의 두려움은 바람에 날려보내라. 소망을 갖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한숨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헤아리시니 너가 고개를 들게 하시리라. 파도와 구름과 폭풍을 뚫고 하나님이 친절히 내 길을 내시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 밤 끝나고 기쁨의 날 곧 오리라. 내 생각보다 높고도 높게 하나님이 경륜이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때 내 두려움은 부질없어지리라. 선택과 명령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너가 의심하나 그 길 인정하리니 그 손길 얼마나 지혜롭고 강한고.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 찬송을 찾아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찬송을 통해서 저에게 큰 위로를 주셨는데 또 하나의 그 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순절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올려드렸던 글 가운데 하나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약한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 의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가난한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 크신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영혼이 가장 아름답다. 사람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특히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과 연관시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인생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고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역시 어떤 상처나 고통으로 낙심의 잿더미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실패로 넘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으십니까? 영적으로 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혹 어떤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끊임없는 정죄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상처와 아픔과 낙심과 두려움과 실패와 모든 연약함, 우리는 그것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애타게 찾으십시다. 노여움을 버리고 격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이나 배우자나 부모나 환경을 탓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악으로 더 기울어지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겸손한 사람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십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